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미입니다. 2017년 10월은요 정말 최장 황금 연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계획을 잘 짰을 것 같은데요, 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절은 어쩌면 극복해야 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요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면 채식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지만 그러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문화에 따라서 채식인이 고기 요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방문을 했을 때 고기 없는 음식을 좀 피하기도 해야 되고, 또는 고기 안 먹는다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느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또 기름진 음식 안 먹는데 거기 앉아서 고된 노동까지 해야 되고,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또 장거리로 이동도 하고, 뭐 사실 이러다 보면 가족들과 고향을 가서 기쁨도 느리겠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필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행복하게 건강한 음식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화로운 채식으로 추석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해주실 게스트는요, 상큼한 목소리를 가진, 스스로 지은 닉네임도 딱 상큼한 이미지에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채식평화연대 회원이신 김미영 선생님입니다. 김미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식평화연대 회원 닉네임 풋기린 김미영입니다. 김미영 선생님께서는 지난편 채식은으로 추석은 어땠나요 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셨는데요, 그때 가장 좋아하는 과일 이름이 붙여달라고 했더니 바로 그 풋귤이라고 붙이셨거든요. 실제로 풋귤 이번 해에도 많이 드셨나요? 예, 제가 원래 풋귤이라는 과일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작년에 한살림에서 풋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매실처럼 매실 원액을 만들어서 뭐 겨울에 감기 걸리거나 했을 때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서 담가봤는데, 그거를 얇게 이렇게 점여서 썰거든요. 그런데 그 초록색의 껍질과 그 과육의 진한 오렌지보다는 좀 색깔이 옅은데 그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제가 궁금해서 맛도 봤는데 신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어서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상큼한 맛이었어요. 좋아서 올해도 또 얼마 전에 나왔길래 또 한 두 봉지 사다가 담갔습니다. 요즘 추석 밥상,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기억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가정에 맞게 간소화되고 번거로운 게 좀 많이 준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재료는 고기는 절대 빠질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고기가 무슨 찜이나 이런 거 한 가지만 있어도 되겠는데 그 음식 종류에 고기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요. 전을 부치거나 할 때 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추석 음식이라고 올라오는 그 음식 중에는 개운한 맛을 내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친정으로 가는데 보통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거는 저희 엄마가 담그는 나박김치? 전체적으로 음식이 좀 느끼하니까 그거를 다들 잘 먹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잘 먹더라고요. 음식이 좀 담백하고 기름기가 좀 덜 들어간 그런 음식으로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은 늘 있어요. 추석에 상차림 음식들을 좀 분류해봤는데요, 전, 나물, 생선, 육류, 과일류, 국, 잡채, 튀김, 떡, 간식, 그리고 마실거리, 네,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추석 삶 생각하면 약간 무거운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채식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도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무거운 그리고 또 왜 먹지 않냐는 네. 시선과 말로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전을 할 예정이죠? 네. 그래서 그 전 부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호박, 뭐 당근, 고추 굉장히 많은 채소들로 전을 부칠 수 있는데 물러지는 채소만 아니면 단단한 채소라면 전 부치는 재료는 손색이 없을 것 같고 당근도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의외로 단맛이 나고 그다음에 뭐 감자도 얇게 썰어서 구워봤고 채식평화연대 얼마 전에 총회가 있었거든요. 지방 회원분이 호박이랑 가지를 기름 두르지 않고 구워서 갖고 오셨는데 간장 양념하고 같이 먹었었는데 맛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반찬으로 제가 밀고 있는 게 두부인데 두부를 예전에는 쪄서 먹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요리책에서 요리법을 알게 됐는데요. 두부를 썰어서 소금을 뿌린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을 이제 닦아내고 그 감자가루를 가볍게 묻혀서 그냥 현미유 둘러서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되게 부드러운 두부전이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의외로. 정말 맛있어요, 의외로. 그 감자가루 때문에 바삭해요. 색상도 노릇하니 되게 예쁘고요. 제사상에 보면 보통 두부전도 올리거든요. 예,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늘 두부를 부치시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두부를 부쳐도 그냥 구웠던 것 같아요. 참 맛이 없었는데 다음에 제가 시댁을 가면 시댁을 가서 이제 제사상 음식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볼 생각은 있어요. 전을 계란을 안 씌우고 네. 또 이제 기름을 조금 적게 하는 방식으로 전을 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방법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가장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뭘 씌우지도 않고 원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썰어서 기름 없는 후라이팬에 구워서 그냥 먹어도 되지만 뭐 싱겁다 싶으면 이제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는 게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혼밥하는 분들도 분명 차례상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요리를 하면 전어 부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실증난다 싶으면 계란을 안 쓰고 부침가루에 이제 물을 넣어서 개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시중에서 파는 밀가루는 뭐 수입 밀가루에 표백제도 들어가고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믿을 수 있는 한살림 매장에 가서 통밀로 돼 아마 부침가루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쌀가루 부침가루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이 있더라고요. 밀가루는 이제 그런 맛은 없는데 그래서 그건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물 넣어서 반죽해서 옷을 입힌 다음에 그거는 그냥 굽기는 좀 그래요. 기름을 좀 현미유를 물론 이것도 이제 한살림에서 현미유를 사다가 시중에서 파는 그 유전자 조작 콩기름은 안 좋잖아요. 현미유로 구우면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담백한 맛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로지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GMO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식용유, 시중에서 파는 식용유를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한살림에는 현미유가 있다고 또 네. 소개를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마트에 가셔갖고 카놀라유 이런 거 사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안 되죠. 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여기서 이제 3단계 한번 말씀 주세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렇지만, 보통 분들은 그 전 이러면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하는 거를 또 사실 이제, 좋아들 하시고, 그게 예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효과를 내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3단계로 한번 그런 비결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뭐 한살림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오신 분들이 해주신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부침가루에다가 반죽 옷을 만들 때 그때 강한 가루를 넣거나 시작가루를 넣으면 색이 뭐 예쁜 노란색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좀 원하신다면 강황가루나 치자가루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계란 부친 것보다 색깔은 더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명하면서.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채식을 하시게 된 게 한 6개월 정도 되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채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네. 계란도 전을 부칠 때 사용을 하셨겠죠? 아, 물론이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그 계란으로 부친 전하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권해주는 계란을 쓰지 않고 이제 전을 부치는 그 맛을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일례로 제가 채식하기 이전에 두부전은 부침가루에 계란물을 입혀서 현미 후에 구워서 먹었었어요. 근데 그거랑 지금 감자가루에 계란물 없이 구워서 먹는 거하고는 좀 더 두부 본래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뭘 자꾸 입히면 입힐수록 그 원재료의 맛은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계란을 씌우지 않고 원재료를 굽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밀 부침가루로 해서 전을 구웠을 때 채소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계란을 씌우지 않고 했으면 원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계란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게 한번 옷을 입혀버리면 재료의 맛하고는 이제 좀 많이 멀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듣다 보니까 계란 맛으로 먹는다는 이야기 같네요. 잔치하면 빠지지 않는 게 사실 그 잡채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잡채는 잔치하면 꼭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그 어쩔 때 가면 정말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거와 이제 고기가 잔뜩 들어가서 사실 이게 채식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무거운 음식이거든요. 네. 먹고는 싶지만 너무 질질 흐르는 그런 기름과 또 거기에 고기가 이렇게 막 섞여서 사실상은 이렇게 엄두가 좀 나지 않은데요. 요 그 잡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건강한 방식으로 잡채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채식 전에는 백종원이신가요? 아, 백종원 백주부. 네네, 그분이 막간장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된 이후로 그게 거의 열풍처럼 저도 막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막간장이라는 게 모든 요리에 쓸 수 있는 만능 간장이었어요. 잡채할 때도 쓸 수 있고 우엉조림할 때도 쓸 수 있고 모든 조림에도 다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만드는 재료가 간장에 돼지고기를 넣고 끓이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기름도 많이 올라오고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기름도 많고 그걸 걷어낸다고는 하지만 예, 고기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방식대로 잡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장에 설탕과 참기름을 더 추가해서 끓여서 거기에 삶은 당면을 볶아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볶은 채소랑 넣어서 그렇게 섞어서 이제 잡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적으로 고기가 들어가지요. 돼지고기 그 분쇄한 돼지고기 가루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채식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친정에 그 명절 때는 이제 친정으로 가는데 이제 저의 엄마가 이제 엄마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하기 힘드신 건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잡채랑 뭐 갈비찜은 네가 해오라 해서 이제 제가 잡채를 해가는데 이제 채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물론 이제 맛간장은 집에 없지요.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맛을 좀 그래도 저희 가족 중에는 비채식인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맛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맛있게는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고기를 빼고 간장과 뭐 설탕과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물 조금 해서 그냥 끓였어요. 간장을 끓여서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재료를 모든 식재료와 휴지부터 해서 모든 식재료를 한 살림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한 살림에서 나오는 간장은 또 색이 색깔이 되게 연합니다. 그래서 잡채를 해놔도 그 진한 갈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그 색깔은 포기를 하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간장을 끓이면 좀 색깔이 약간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끓여서 그 고구마 당면이라고 한살림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삶아서 간장에다 이제 살짝 볶은 다음에 각종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면 네 그러면 맛있는 잡채가 완성이 되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채소. 네. 예를 들면 시금치, 당근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볶아 놓고. 네. 시금치는 네. 무치고 당근과 양파는 네, 네. 볶고. 그런 다음에 일단 고구마 당면을 삶아놓고. 네. 네. 불려놓지요. 그리고 이제 다 섞을 때 끓인 간장물. 그러니까 맛간장. 선생님의 맛간장을. 네네네. 거죠? 예, 맛간장을 끓여서 일단은 다른 그 채소는 좀 빼놓고요. 일단 당면만. 당면에 일단은 간이 돼야 되니까 당면을 그 끓인 간장에다가 옅은 불로 해서 이렇게 좀 벨 수 있게 살짝 볶아준 다음에 이제 불 끄고 마지막에 이제 볶은 채소들을 넣어서 섞어주면 그리고 참기름과 뭐 깨를 넣어주면 네, 완성이 됩니다. 조화로운 추석 채식 식단 1부는 이것을 마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